아무것도 듣지 않아 더 돼요. 그대에게 좋은 것만 드릴게요. 그동안 내가 어땠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대 곁에서 위로받고 또 행복했죠. 난 혼자가 아닌걸요. 내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댄 마음 전부 알아요. 내가 그댄 마음이 알게요. 말만 죽어간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가 지라서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마냥 어린애 나라서 모질게 그댈 울린 적은 없나요. 이전까지 날 사랑해준 그댈 피해서 나 너무 잘했죠. 언제나 그대 옆에서 위로받고 또 행복했죠. 난 혼자가 아닌걸요. 내 걱정은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대 마음 전부 알아요. 내가 그대 마음이 알게요. 말만 죽어간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가 싫어서 슬픔을 감싸 안을 수가 있죠. 내게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던 그대 보면